look into your eyes 나조차 어색한 표정이야 내가 보여 yeah. 모든 게 fluffy 저를 낀 흐릿한 구름 속 유일한 너란 둘빛 까만색이 없던 밤에 작은 개미 생기는 중간 이 느낌이 싫지 않아